말씀 오셨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해도 시작하는 때 하나님 이 시간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또 마음에 담을 것을 담고 오늘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응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여러분 아셨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건 참 엄청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를 잘 보시면요, 거기 중간중간에 은혜 인간 부분에 보면 죄의 적이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시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들을 때 그렇게 그 부분에 가서 인간 부분에 가서는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얘기를 하면 나 죄 안 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은 진짜 보니까 죄 안 짓게 생기셨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긴 걸 보니까 되게 선하게 생기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번 아니 그것도 많다면 한 5번, 3번 정도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 숫자를 착한 일로 바꿔가지고 그럼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착한 일을 하시는데 오래 사셔서 90평생 산다면 한 9만 번 이상의 착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상을 많이 받으시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그렇게 착한 일 많이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을 죄를 짓는다 그러면 난 2번밖에 안 짓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훈련생들은 이제 2번 계산 막 해야 되니까 1000번에서 2번을 한번 막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해서 웃었는데요. 이렇게 죄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심각한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죄의 정의나 아니면 하루 세 번의 죄의 예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이 하나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자비와 공의의 그 속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도 하나의 전도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옥황상제라든지 뭐 무슨 뭐라든지 이렇게 그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또 추적해 보면 구멍나무 밑에 가서 빌거나 과위가 이상하게 생긴 데 가서 빌거나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가 보고 좋은 대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름 모를 신에게 너희들이 종교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신앙심이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들에게는 참 종교성이 있다. 이름 모를 돌한테, 이름 모를 신한테도 하는 걸 보면 너희들 굉장히 종교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은 그 네가 믿는 신이 진짜야 라고 하는 인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네가 섬기는 그 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문제, 우리를 이제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부분에서 넘어가는 주제 전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거가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 부분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붙잡혔는데 이 사람은 돈도 쓰기도 전에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사람도 해치지도 않았고 자기가 훔친 돈 다 돈을 돌려주었어 은행에다가. 그러면 판사가 이 사람을 보고 그래 너는 돈을 훔치긴 했지만 뭐 난 사람도 해치지도 않았고 그냥 돈 다 돌려줬으니까 넌 무죄야 이렇게 내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거죠. 네. 그 사람은 훔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판사가 법대로 이 사람을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9만 번 이상의 그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그러면 벌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냥 보석금을 내고 나오도록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석금은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그리스도 부분을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부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리스도 부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 우리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 그리스도, 아까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근데 이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신성과 인성. 그래서 신성은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성은 그분의 하신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아주 이거는 기독론의 핵심이죠.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아주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어주신 건 인간은 죄인이라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참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치러주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의 신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참 인간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말씀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무한하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무한하신 것은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제한을 주신 거 있나요? 없어요, 그죠? 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분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그 두 번째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온 거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다는 거죠. 그 왜 완전한 삶을 하셨냐면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완전한 삶을 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아시겠죠? 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애간장이 다 녹도록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네. 참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로 인하여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끝났으면 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사역을 하신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앞에 부분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왜 당신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얘기해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죠. 아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믿고 있잖아요. 아멘.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도 부활돼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죽었던 영혼이 우리가 살림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고 우리가 지금 부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은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아멘. 어느 날 저는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막 열심히 해놓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근데요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아직 한 일이 뭐니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뭐 우리 제가 그 전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딸이 시집도 보내야 되고 아들 장가도 가야 되고. 우리 집안에 모두 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그럼 아직은 못 가요. 뭐 이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솔직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 맞이할 준비가 내가 돼 있냐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앞서서 누군가를 저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어 보니까 잘 할 수 있어요. 말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데 사실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 주님 오시면 정말 큰일 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잘합니다. 주님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놨다 주 예수여 막 이렇게 해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아니 지금 오시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내 삶이 그렇다는 거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내 불평과 낙심과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예수님 지금 오신다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아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너 너무 잘해. 제가 한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해 너무 기쁘다. 내가 너로 있으면 너무 기쁘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 라고 나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내게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전 복을 오랜 세월 그거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나서 공황장애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안 하죠. 이제는. 그때는 철없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당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뭐 이런 거 했지만 지금은 철들고 나서 그런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YM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YM을 가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해야 되는 그 강사로 이 시간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근데 그걸 다 고사하고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가서 학생이 돼서 공부를 이제 YM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걸로만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힐링이 되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임나라 간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저희들한테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이 짝을 지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기도에 자기 속마음을 서로 얘기를 하고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내 친구, 내 짝꿍은 자기는 교회 일이 너무 하기 싫은데 순종은 하라 그러고 그요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을 교회에서 아마 직분을 맡았던가 봐요. 그래서 부서를 너무 그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지금 그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시키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저는 나는 이 자리를 지금 내가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자리를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지금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우리 그 짝지한테 와갖고는 그 사람이 생각한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걸 나한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얘기를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내 얘기는 모르겠지. 내가 이제 뭐 설마 뭐 이러고서 그냥 단신반이로 그냥 나도 그냥 내뱉은 이야기였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나 아줌마 나 좀 보라고 딱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딸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네가 부족해서 여기를 데려다 놓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이분들도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강사로 왔다가 다시 학생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우리 간사님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녹음을 해서 나한테 맨날 주거든요. 근데 그날 이 간사님이 하는 걸 나한테 녹음을 딱 해가지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부족해서 여기를 앉혀놓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충만해.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 충만한데 근데 내가 너와 좀 더 네가 나와 친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나와 좀 더 친밀했으면 네가 좀 더 나를 알았더라면 그러나 난 여전히 너와 함께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울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 들어갔고 거거든요. 사람 앞에 울지 않으리라. 근데 제가 그날 나도 모르는 대성 통곡을 하고 제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또 한 번의 그런 아픈 회개를 제가 그날 했는데요. 그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오는 바람에 자기들 못 울었대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 또 전부 훈련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날 아는 척하지 마라. 나를 아는 척하면 아는 척하는 그 순간 난 여기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그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날 때까지 나 아는 척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알면 또 그만둘까 봐.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저 뒤에다 두고 하나님 잠깐 그냥 계세요. 내가 열심히 잘하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전도도 잘하고 잘하잖아요. 그냥 계세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그냥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 내 마음가운데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내가 잘났고 내가 뭐든지 충만하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를 발목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를 잡은 게 내가 그 사역이라고 하는 발목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엘차다이 하나님이, 엘엘로의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살았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요새도 가끔 힘들면 제가 그걸 틀어가지고 제가 들어요. 아,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쁘대. 이렇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니 또 뭐가 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삶을 사시는 이 이유가 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1대1의 관계에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쓰기 좋게 우리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대속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찬양하는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가요?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인 거지 마음의 고백이 아닌 거죠. 그냥 마음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내가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다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나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도 계셔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즐겨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 내가 겸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다운 것을 겸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불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춰야 된다. 그런 내 안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 부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주제 전환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유인물에 보시면 죄를 기록한 적 예화가 나와 있나요? 유인물에 죄를 기록한 아, 거기 나와 있죠. 예, 죄를 기록한 책. 예화. 예. 그 예화가 있죠. 예. 예, 그 예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예. 해보십시다. 예. 그런 가루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 가루 안에 있는 거 말고, 자,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요 그리스도 부분에 있어서는 요 예화를 한번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예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책이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은 저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거기 되어 있죠? 보셨죠? 예. 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죄를 기록하신 예화가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뭐냐면 이 책이 여기 있는데 이 책이 나의 죄를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책이 여기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생각, 내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 모션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책을 내 삶을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해보자. 네. 여기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있다. 내가 내 마음에 스쳐난 생각, 내가 한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아까 제가 죄의 정의 같은 것들이 한번 살짝 얘기해 줬잖아요. 그 은혜 인간 부분에 가서 죄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죄라고 정의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스쳐간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도적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버린 이런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만 나이만큼. 나는 내 나이만큼 여기 지금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책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내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속성이 어떤 속성이라고 했을까? 아까 공의의 속성이니까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해결해 주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팅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죠? 멀리 멀리 갔더니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내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죄를 기록한 책 예화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그냥 익혀두셔서 그냥 여기 우리의 삶을 기록해둔 책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만 내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각기 제 길로 다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거 위임된 거잖아요. 2월 되는 거죠. 6월 됐어요. 6월. 그럼 이것도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하실 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 그러면 하나님 미워하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기록한 책 예화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부분하고 이 그리스도 부분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잡으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한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한번 같이 해보시는데요. 한번 두 분이 같이 해보세요. 이제 근데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자, 가위바위보 아니고. 아, 저쪽에 보시면 되지 한 분. 가위바위보. 예. 자, 이기신 분 아직 안 오셨으니까 여기 자, 가위바위보. 오, 사모님 그쪽 가위바위보로 해보세요. 네, 자 이게 진 분 소리 지신 분. 저요. 지신 분. 저요. 네, 진 것도 억울한데 이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은혜 부분부터 그리스도 부분까지를 진 사람이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은혜 부분부터. 뭐 이 우리가 두 가지 진단 질문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빼고. 은혜 부분부터 그리스도 부분까지를 한번 해보십니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틀리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천국 영생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긴 사람이 먼저 하려 든 거예요. 네 이긴 사람이 먼저 하려 든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자기나 공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시라고 하실까요? 뭐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왜 천국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네. 그것 자비로우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했다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천국 영생이 아닌가요? 이것도 그 다음 좀 하는 거예요. 또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영생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셔야만 할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혜 그다음에 죄인, 하나님, 그리스도.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나?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 영생. 보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네.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너무 잘하죠. 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는 이제 예화를 세 가지만 여러분 익히는 거 시간을 가질게요. 예. 중간중간에 이제 익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부분을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믿음 부분으로 가는데 믿음은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론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그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면 등기부 등본과 같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내 집 주소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었더라?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 아버지 농부십니다. 이거 딱 나와야 되잖아. 그럼 너희 아버지 어떤 농사 지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십니다. 이거 여기 아시죠? 성이 뭐냐? 저는 하십니다. 근데 왜 김씨가 갑자기 하시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몰라도 괜찮아요. 옆집 아저씨가 그 옆집 우리 친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남의 아버지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일은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부모님을 내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에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있으면 시집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깔끔하시고 그리고 풍류 시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이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건축업을 하시면서도 한학을 하신 분이라 우리 아버지 어록 중에 하나는 조선반도에 내 여자가 없는 데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가면 다 작은 엄마들이 많아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는 나 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작은 엄마한테 인사하라 만나서 내가 무슨 엄마가 왜 작은 엄마가 이렇게 많냐고 내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관계를 맺는 작은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하기 좋아서 그냥 이모다 고모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생들이었어요. 제가 알고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 풍원각 삼천각 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 거기 가면요 그 기생들이 옛날 기생들 같은 거죠. 그냥 막 몸 함부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다 어느 날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기만 하면 뭐 음식 쫙 한상 차려주고 앉아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나를 왜 그런 데를 데리고 다니셨는지 아마 지금 그 사람들 전도대상자 삼으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늘 걷고 데리고 다니는 거 근데 그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니신 이유를 알았어요.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 꼭 저를 거기다 다시 보내 혼자 심부름을. 그래서 나를 이뻐하니까 아버지가 날 데리고 다녀서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심부름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그게 너무 좋아서 쫄랑거리고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들어오게 이제 안 따라가는 거 아버지가. 왜냐면 밤중이고 낮이고 거기 갔다 오면 갔다 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죠. 이제 알았어 이유를. 나를 심부름 시키려고. 길눈이 밝아지게 또 만드신 거. 가면서 한번 데려가실 때 여기는 통영횟집 여기는 대포횟집, 여기는 개수작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갈 때마다. 예. 그리고 올 때는 여기가 뭐라 그랬지? 다시 짚어주고 해서 제가 그렇게 귀를 익혀가는 거를 늘 한 거예요,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 가면 제가 딱 이렇게 상황을 딱 훑어봐서, 아, 여기가 어디 정도. 그럼 제가 안내를 안 받아도 아까 그 서문학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 동해동 전통시장 앞에 오시면 통영리집 위치 거기 교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형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전도 지역을 형상을 살피는 걸 훈련을 하셨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느 날 때는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네. 우연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부분을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알았는데 믿음도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이 그리스도 부분에서 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면 이 믿음 부분서부터는 구원론을 이제 우리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론. 이 구원론인데 이 믿음은요. 복음,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포장해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시간이 믿음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이제 이걸 받는 거다, 영생을. 근데 이거는 선물이야, 믿음은. 이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는 건데 이 믿음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명을 했지만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이 어떤 건지 그럼 설명해 줄게. 그럼 너 이제 이 영생 선물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걸 물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것은 그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충분하게 잘 알고 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뿐더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고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그런데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의 개념이 뭐냐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금 열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여기 교회를 들어오려면 목사님 가지고 있는 키 하나로만 열어야 돼요. 그죠? 그거 똑같은 키가 있어야 열지 비슷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충분한 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그러면 그러냐면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라는 거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 세종대왕이 맞아 우리 한글을 만드신 분이야.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맞아 그 시대에 그랬어 라고 임진왜란이 그랬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아는 거 지식적으로 예수님도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지식으로 그냥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아요 알기는. 다 아는데 제발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상관하소서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요?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피조물의 세계에서 그거는 이미 벗어난 이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간 잘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런 역사적인 것을 인정해가지고는 구원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거나 우리가 뭐 이렇게 아프거나 뭐 이랬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는. 그리고 또 여행을 갈 때, 긴 여행을 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가 도착하게 해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그 믿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이사를 가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결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는 아주 불충분한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계속 강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내고 우리가 또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멘.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내가 그 믿음의 본질 안에 있을 때 구하면 받는 거지 내가 이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건 이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복 달라고 빌다가 안 주면 안 나오고 뭐 이런 신앙들이 지금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또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이런 걸로 비아냥거리고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만먼주의로 막 합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으니까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그 분노가 그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보편적인 어떤 이런 동교심을 가지고는 그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요. 그럼 구원받는 참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건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31절 그걸 우리가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구원에 대한 어떤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적인 요소,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논리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선포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의해야 돼요. 감정적인 동의.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그걸 믿어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라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맡기고 의지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우리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거는 이거는 맹종이에요. 맹종. 그러니까 이단들이 맹종하는 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을 믿고 따라가잖아. 그런데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는 거는 불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불신자다. 그 다음에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건 확신.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인 거죠. 아멘. 우리는 맹종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우리는 확신 속에 사는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아멘.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의자 예화예요. 의자 예화인데 이따가 우리가 이제 시범을 한번 볼 건데요. 의자가 여기 이제 의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저 의자에 내가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단순한 이유로 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쉬지 못하냐면 내가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가 한동안 내가 이 의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었어요. 그냥. 그럼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는 했지만 내가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현세적인 일들,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결정을 내리는 문제, 재정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때만 예수님께 의지를 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아는 채 내 자신을 예수님께 비로소 내가 영생의 구원 선물을 받은 거지. 그 뒤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른다.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앉으면 되는데 안 앉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내 구원에 대해서는 정작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의자 예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시범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이 믿음 부분에서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자 예화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 우리가 적용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믿음이 만들어낸 구원이 있어요. 믿음이 만들어낸 구원. 그게 우편의 한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십자가 못 박히던 그날 한편의 강도, 양쪽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가 어디서 한 사람, 네가 뭐 왕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막 우리를 살려봐. 그리고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자기는 잘못해서 매달려놓고 막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막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너 그러지 마라. 얘기해. 예수님이 이 믿음을 선포한 것을 보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앉으세요. 어서오세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했을 때, 이 믿음 부분이, 복음 부분,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내 삶에 이제 하나의 그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믿음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됐어요. 자, 그럼 믿음 부분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제 전환?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선물을 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은혜 부분부터 요 믿음 부분까지 한 번을 음악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자, 빠져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이따가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짝을 죽거든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큰 소리. 천국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권리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죄가 아니라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천국 영생의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맞나? 완전한 삶, 죄값을 치르시고 천국 영생의 선물. 우리를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야? 선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이제 일체 동의한 거지. 천국문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그 이제 예,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국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셔야만 할까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루시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잘하셔서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을 드리는 것은 전체 복음 지식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막 지금 같이 복음을 듣고 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듣는데 우린 진짜 못된 사람들이죠. 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서 그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해요. 주님, 이 사람은 보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 사람 꼭 치유 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네는 안 하고 맨 딴 사람한테 부탁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가서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거절받고 난 그 상처를 어떻게 할까? 겁나고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그 능력을 가서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걱정이라니까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아유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라고 나는 하면 너보다 더 잘하지 뭐 그러고 막 서로만 안 해. 그리고 핑계대고 못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아가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아주 3분 매뉴얼로 지금 저희들이 해왔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화된 거는 이제 요약복음이라고 해서 이건 한 12분 정도면 다 끝나요. 근데 이거 또 조금 더 심화되면 이제 한 40분, 뭐 한 30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고 짧은 거 다 빼놓고 나면 원래 기본이 그게 3분이 그거예요. 다 개요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지금 전체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내 개인 간증도 얘기하고 그리고 결신이 끝나고 나서 결신기도 다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즉석양육이라고 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라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걸 우리가 전체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분들은 박사님들이 전문가들이세요. 이분들은요 권사님들이시 저 서문화학교의 권사님들이신데요. 이분들은 먹고 하시는 일이 이 일밖에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맨날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다 전문가라니까요. 밥 먹고는 하루 종일 우리 이거밖에 안 해서 우리도 전문가. 우리는 3분 매뉴얼 전문가들. 자, 그럼 두 분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선생님 소생하셨던 사문학교의 한국사님 권사. 변호사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먼저 앉으시면 제가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니 3만 명을 드신 것 같은데, 너무 다급해 보입니다. 네. 운동기구들도 많은데,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좋다는데, 선생님도 성격이 참 좋으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전에 교회에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한두 번 다녀본 적 있고, 저번에 친구의 권유로 불교에 한번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불교에 네. 대한 처음 인상이 어떠셨어요? 네, 교인들 표정이 밝았어요. 그리고 기쁜 얼굴로 찬송 부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안내도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들이 그처럼 밝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전해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은 처음 뵙지만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영생을 얻기 이전에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음주, 졸음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온가족 다섯 명이 나요. 그 사고 충격으로 저는 제게는 극심한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언제 이렇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공포감으로 신경은 거꾸로 쇠약해지고요. 제가 앓고 있던 그 우울증은 거꾸로 더 심해져가지고 합병증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으로 매일 남편의 옷을 이렇게 검사하는 제 자신이 너무 귀찮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결백증. 이 결백증은요, 온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세균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또 씻어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아산 삼성병원 신경전증과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참한 내 모습은 모두 다 남편 때문이라는 그런 원망과 그리고 그 비애의식으로 정말 불안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 나이 34세. 정말 내가 신경정신과까지 가야 되나 힘든 희망도 그리고 힘든 희망도 가지고 없었기에 네, 저는 이제 그 삶을 포기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천국의 영생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날부터 그렇게 불안하던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모를 그 기쁨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심솟는 것 같은 거예요. 남편이 출근해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도 이제는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참 이상했어요. 환경과 상황은 어제와 같은데 저는 어제의 자가 아닌 거예요. 표정도 밝아지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울증 그리고 신경쇠약 저를 그렇게 괴롭히게 한 결백증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혹시 지금도 제가 우울증 환자로 보이나요? 아,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저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긴 하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밝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만일 오늘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대로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만일 오늘 바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앞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러신다면 대답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고 남을 위해 전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성실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선생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 영생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있던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선물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여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선생님을 위해서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어 선물값을 지불하게 한다면 친구에게 얼마나 무역적인 행위가 있습니까? 그렇죠? 선물은 값 없이 받아야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그래서 선물이 아니지요. 천국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하면 할까요? 글쎄요. 그래서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로 가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또한 죄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듣고 보니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책을 지고 살지요. 예전에 썼던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지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혹시 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집을 지게 되지요. 예, 이처럼 많은 범죄의 기록을 가진 상속분,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오늘 싱싱한 계란 5개에 쓴 계란 하나를 섞어서 요리해 준다면 그것을 기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기쁘게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조금이라도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완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온유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선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산 강도가 은행을 타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강도는요, 아무도 해치지 않고 돈 다 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를 공의로운 판사로 갈 수는 없겠지요. 이 세상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 한다는 마음은요, 더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말하는 예수님의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얘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묻지 않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낙같아서 그렇게만 각기 제 길로 가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겼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그 사실을 넘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만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과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 문을 열는 열쇠입니다. 이게 열쇠 공문과 같습니다. 이 열쇠들은 그 같아 보이지만 저희 집 현관문을 열수는 이거 단파지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참 믿음은 천국 문을 열는 다른 열쇠는 구원받는 참 믿음 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분유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 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리라 하면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식적 분유는 못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변합니다. 또 귀신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그리고 또 재정 문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되거나 하면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간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과 돈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제가 이 의사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의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제가 이 의사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사에 앉지 않기 때문이죠. 대단히 정성스럽지만 이 의사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의사가 이 의사에 제가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다시 제가 통화를 주실 수 있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일어나는 문제가 건강 문제, 약 문제, 건강 문제, 일어난 또 재정 문제, 그러면 자녀 문제, 자녀들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그러면 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이 제 자신의 선임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민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권을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을 안에서 제 자신을 예수님에게 받겠습니다. 비로소 저는 자기의 인생을 선임받았습니다. 오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고 남을 위해 사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그 대답을 할 때 누가 성실히 살았고 또 누가 남을 위해 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그렇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때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 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승리받으면 신뢰의 교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시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해도 선행과 경건성 아래 힘써야 할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아무 없이 선물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마음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 믿음이 거짓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깨끗하지도 못하고 살려가는 소문에 이어 하나의 왕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받은 것이지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승리를 주려고 하는데 너는 이 승리를 받기를 원하느냐 안 되시나요? 선생님은 이 승리를 받게 하십니다. 네, 받겠습니다. 네, 정말 중간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자신의 선행을 믿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즉,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옮겨야 합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됨으로 그의 삶을 끊으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생님 마음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코시로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선생님의 삶 속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넷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생님 자신이 선생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지으시고 또한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선생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네, 주인으로 영생해야 합니다. 끝으로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선생님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해야겠지요. 선생님, 참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한 다음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하나씩 기도해주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제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놓는다,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선생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4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네,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라고 했나요? 가졌다. 그렇죠. 네. 자, 가졌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분명 명이 있잖아요. 제시로 주시는 명이에게와 믿는 자 글자에 선생님 이름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정령에게 이르노니 믿는 정령은 영생을 가졌나니.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고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죠? 네. 하나님,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되느냐,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선생님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책인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의 영적 생일 카드를 보시죠.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오늘 날짜를 쓰시고 선생님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정의도로서 서명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윤선이고요. 제 연락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아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선생님도 지금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생명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생님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한 신앙 성장의 다섯 가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난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약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가끔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보세요. 제가 치료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네, 좋겠습니다.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잘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이 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첫 번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맨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는 선생님의 영적 아버지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생의 선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손가락,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을 하나님에게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자, 네 번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험한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다 말씀드리시면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이라는 뜻은 원합니다. 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시네요. 자, 세 번째. 도저히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네, 이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선생님,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같이 교회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전 예배가 11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10분 전에 우리 교회 정문을 받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제. 그 제가 어디 있고 다른 분들입니다. 네. 당신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선생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생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십시오. 네, 전도란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란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들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분 외에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이 더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방문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일에 만나드릴 것을 약속하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살아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 만나서 예배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는 시내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눈 이렇게 바라보고 너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4시까지 우리 잠깐 휴식을 취하고 4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강의도 시작하면서 해볼게요. 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